제중동포와 중국 박사원생에게 언어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의식이 7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관계부문 일꾼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과 연구생, 실습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학위학칙 수여위원회 결정들이 전달된 다음 평양 문화와 억양 흐름의 구조적 특성을 과학화하고 외국인들의 조선어 습득에서 나타나는 오용현상들을 바로잡기 위한 실천적 방도를 밝히는 데 이바지한 중국 연변대학 교원 장성일과 김일성 종합대학 박사원생 우소에게 언어학 박사학위가 각각 수여됐습니다.